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텅잃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비날론 삼촌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가요 비날론 삼촌리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어느 나라의 비날론 대경사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들의 담없는 흠모와 그의 탁월한 선길 아래 펼쳐진 비날론 경사에서 감격에 목매이는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있게 흉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비날론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뜨거운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내세워주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높은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하나하나 꽃피워주시기 위해 온 한해를 강행군 길에서 맡겨보내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역력히 오려있는 비날론인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오보이 장군님의 그 의지, 그 혼신 속에 주체 섬유 비날론이 쏟아지던 그날, 그처럼 기뻐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환하신 그 모습을 가요 비날론 삼촌리에 담아 길이 존해가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된 노래는 건드러진 선율을 타고 올리면서 가사의 내용을 더욱 졸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민족기악 이중주와 관윤악을 비롯하여 유로 공연들에서 다양하게 창작 형상되고 있으며 인민들이 저하하는 시대의 명곡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시간,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종호 작사, 한용철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다박설 처소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 시찰로 새해 초다침이 밝아온 뜻깊은 해인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본영을 위해 밤낮이 따로 없이 귀중한 혁명 시간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감사의 정을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장군님께서 나라와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1분 1초의 귀중한 시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혼신으로 바쳐가시는 졸세 위인의 혁명 시간은 슬하의 천만 자식들의 행복을 꽃피워주고 조국의 본영과 찬란한 미래를 안아오는 자애로운 어보이의 영원한 사랑의 시간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시어로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노래의 선율은 밝고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고 간절한 정서로서 가사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사람들 누구나 내사롭게 흘러보내고 나는 한초 한초의 시간에 실려있는 우리 장군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세계, 가장 거결한 혼신의 세계를 정서 깊은 시음악적 형상으로 칭송한 것으로 하여 주체 시대의 명곡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